여름은 가도 추울이 푸른 바다 파도는 남아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하겠지 겨울은 가도 추울이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잊으려다 차라리 생각하겠지 세월은 지나가도 추울이 행복하던 시절은 지나가도 추울이 행복하던 시절은 남아 가고 오는 날들을 기다리겠지 여름은 가도 추울이 푸른 바다 파도는 노래하겠지